내리면 헤어지던 때가 생각나. 붙잡던 널 버리고 나를 떠난 너. 너는 내가 싫었니 별명도 없이 차갑게 떠나가. 넌 지금 어디에 이 비가 나에 너는 say goodbye. 나는 눈치도 없이 항상 네 곁에 있을 줄만 알았어.